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요즘 알파고 경기를 보면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를 하는 것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월 14일 박성우 기자의 킥담 시작해 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 킥담의 저 박성우 기자 역할을 맡은 저 토니 스타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들이 토니 스타크라고 해서 많이 놀리는데 제 원래 영어 이름을 저 혼자서 토니 스타크라고 짓거든요. 그냥 아이언맨이에요? 네, 아이언맨처럼 살고 싶다. 근데 마인드는 분명히 아이언맨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재력 부분에서 옆에 아름다운 비서가 있으시면 되죠. 도스펠트로 같은. 저, 네. 저 어디 있죠? 집에? 저 드디어 팟캐스트 긱담 두 번째 2회를 망하지 않고 2회를 녹음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아마 목소리가 굉장히 이 목소리가 녹음 소리가 좋죠.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를 빌려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스튜디오를 빌려서 춥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요 앞에 마이크에 진짜 라디오 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요 뭐랄까 이 망 같은 게 연결되는 게 네. 뭔가 있어 보여요. 그죠? 이게 뭔가 되게 근사하게 좀 고급스럽게 좀 찍는 느낌인데요. 전 집안일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싱크대 하수구 처리 들어가 이불 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이잖습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네. 주말 내내 가정 일을 워낙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컨셉입니다. 예, 불쌍하게.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게스트 분들 모셨는데요. 네. 저희 뭐 사실 알다시피 저희 대본도 없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거 없이 즉석해서 하는 게 아주 저희 코너의 아주 매력인데요. 저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소셜계에 그 뉴스 읽어주는 여자로 좀 유명하신 분이죠. 저 자기 소개는 뭐 본인께서 네 비비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비안 리 아 예 유스 그다음에 저 여기 요 분께서는 좀 좀 자기 하시는 일을 숨겨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네. 음습하고 아주 걸쭉한 데서 일하시는 분인데 예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업이 좀 많았습니다. 문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실장님. 저, 문실장님 오늘 의상이 약간 IT 업계 웨이터, 웨이터 그러니까. 삐끼 이런 느낌으로 결혼하고 두 번 가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뭐 그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 공식적인 발언과 네. 또 다른 거니까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발언을 아끼면서 네. 객관성 있는 방송에 관련 저희가 이러다가 이 네. 방송 딱 나간 뒤에 네. 갑자기 또 이 랭킹 1위를 찍는 순간 그러면 일이 좀 커지는 순간 이거는 삭제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는 또 우리 또 편집이라는 좋은 예 아 예. 오늘 그 어제 혹시 알파고 이세돌 경기 보셨나요? 봤습니다. 아 저는 진짜 그거 딱 보고 이세돌 선수가 승리를 한 순간 네. 박수를 쳤어요. 그 막 그 진짜 길거리 한복판에서 와 이러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다 쳐다보셨죠? 저는 1국, 2국, 3국까지 봤습니다. 전 다 봤어요. 근데 저도. 4국을 안 봤는데 이겼더라고요. 이게 참 예전부터 이런 징크스 있지 않습니까? 꼭 네. 제가 보면은 축구가 지고 야구가 지고 그래서 그냥 뭐 의식적으로 안 본 건 아니었는데 네. 어떻게 안 보는 날 이렇게 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서 네. 굉장히 저도 박수. 아 그러면 내일도 보지 마세요. 안 볼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저 어저께 알파고가 진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안 그래도 그 대부분 페이스북을 봤더니 뉴스피드에서는 이세돌 승리했다는 그 글이 좀 인트로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꺾어봐서 알파고가 연속으로 세 번을 이기다가 왜 졌을까 네. 그 페인은 뭐였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페이스북에 몇 자 쓰긴 했는데 네. 먼저 좀 의심스러웠던 게 왜 갑자기 이렇게 실수를 뒀지? 78수에서 실수를 뒀고 87번째에서 그걸 인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뭐 스펙을 다운시켰냐? 이런 의심도 분명히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스펙을 다운시켰다는 거는 너무 우리가 이기는 게 미안하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주위 전문가한테 또 물어봤더니 알파고라는 시스템을 가동하려면은 클라우드 서버로만 월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소모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 입장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자료 수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굳이 스펙을 다운시켜서 무리한 일을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다면 페인이 버그는 아니었을까? 알고리즘적 버그가 아니었을까? 라고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알파고 자체가 그 알고리즘이 착점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57%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패 확률이 43%라는 건데 이 항상 알파고 자체가 완벽하게 99% 이상의 성공 확률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패 확률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일종의 버그.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버그를 디버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라이브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 수년 안에 될지 아니면은 뭐 1, 2년 안에 될지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저는 대단한 게 만약에 오류라고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그 오류를 빠져나온 것 자체도 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마 그 78수에서 더 가지고 그때는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세돌 자체가 신수를 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익히지 않았었고 그래서 어디에 둘까 좀 약간 버벅였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87수가 돼서야 그때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오히려 그때 인지를 해서 아 요거는 새로운 수니까 오히려 방어적으로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방어적인 수를 뒀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끌었으면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기회나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두다 보면서 아 이게 성공 확률이 40% 이하로 떨어졌구나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리자인 그러니까 이제 경기 졌다라고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 이세돌도 공식적으로 두 가지 이유 얘기했죠. 뭐 이제 본인의 신의 한 수가 들어갔을 때 이제 알파고가 버그가 생긴 걸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랑 그다음에 그 흙을 좀 싫어하는 것 같다 알파고가. 그래서 그 좀 자신이 이게 컴퓨터는 컴퓨터인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전략을 펼치는 것보다는 상대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어떤 그런 증명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이제 사국에서는 백을 쥔 이세돌에게 패한 사례가 있죠. 그리고 뭐 이세돌 또 기사가 그 오국에서는 또 본인이 한번 백을 쥐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또 얘기도 했고요. 아, 아니 근데 네, 다들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요. 아 준비하기보다는 이게 이세돌이 워낙 되게 재밌었던 게 이번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흥미로운 게 이게 기사가 많이 나오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거기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실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정도까지는 익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백도를 졌을 때 우세하다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기사를 읽었었는데요. 이제 바둑에서는 일반적으로 흑도를 두는 게 유리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승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백도를 두는 그 기사에 대해서는 그 골프의 핸디캡처럼 덤으로 몇 개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1940년대에서는 일본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뭐 100에게 보통 40 정도의 덤을 주면은 뭐 캔디캡 이게 적당하다 뭐 이렇게 봤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에서는 7집 반 정도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흑돌이 먼저 두면 이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돌이 거기에 대해서 응수를 하게 되는데 알파고 입장에서는 먼저 선빵을 치기보다는 이제 그걸 뒀을 때 그 다음 수 착점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조금 유리하다 뭐 이런 논조시죠? 네 그런 방향으로 이세돌 기사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 알파고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사양과 스펙을 좀 얘기하자면은 네. 원래 그 1200여 개의 CPU가 탑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 그러면은 사람의 두뇌가 1200개라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좀 조사온 티를 좀 내잖아요. 조사 안 한 줄 알았는데. 네. 알파고가 사실은 컴퓨터가 아니라 바둑 명문 특목고다라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 CPU가 이제 1200개니까 이세돌 기사가 이제 홀로 특목고 출신 천재 1200명과 싸우는 셈이다. 라는 좀 이제 네. 비아냥도 있었고 네. 그래서 뭐 골프 명문 특목고는 리디아고 이게 그 골프 천재 고보경 선수의 영어 이름이죠. 그리고 수사 전문 학교는 캐묻고 댄서 육성 전문 학교는 흔들고 그러면서 좀 댓글로 이번 좀 시합을 좀 비아냥거리는 네티즌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0개 CPU면은 사실상 그거를 이제 병렬 처리로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네. 그 경우의 수들이 어마어마한 그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랄까 동시다발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가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보면은 제가 뭐 그리고 판후이 했을 때 대비해서 지나치게 스펙이 높아졌다는 뭐 얘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1200 두 대가 돼버리면은 계산을 할 때 인간에 비해서 지나치게 앞서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번에 스펙이 나왔었죠. 처음에 공개를 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네 그때부터도 이미 아 이게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세돌과 특목고라기보다는 이세돌과 이세돌의 1200명의 이세돌과의 대결이라 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과 대결하다 보면 보통 바둑이라는 게 사람의 호흡과 사람의 그 눈빛 그리고 이렇게 심리 게임이 표정, 그렇죠. 뭐 정신, 네. 세계 뭐 이런 것 상대가 네.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그 흔들림이나 이런 걸 보면서 또 두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공지능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순전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알파고 대리인이었죠. 그 아자황. 그분 이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 TV 보시는 분들이 와 그 아자왕을 보고 이 사람이 알파고인 줄 알고 야,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네. 근데 이제 요분도 좀 조사해봤는데 그 이 사람이 이제 구글 연구원이시더라고요. 아자황이. 네. 그래서 이제 세계대국에서 알파고를 대신해서 경기에 나서는 사람인데 또 아주 로봇이라고 오해도 할 만한 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돌을 놓고 있는 화장실도 안 갔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초의 친알파다. 친일파가 아니라 그렇죠. 친알파다. 친알파. 재밌죠. 네. 친알파 또는 인간 그렇죠. 최초의 뭐 그리고 이분이 또 나름 아마 6단의 박사까지 하고 있는데 알파고에 돌셔틀을 하고 있다. 인간 최초의 친알파다 뭐 이러면서 아, 네, 좀 비아냥거리고 있고 또 항상 이 표정이 무뚝뚝해요. 그래서 네. 진짜 이 사람을 알파고로 뭐 아는 사람들도 많았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대만계라고 하네요 이분이 대만계 프로그래머고 2003년 국립 대만 사범대 연구 조교를 거쳐서 2011년 컴퓨터과학 및 정보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렇구나. 2012년에 딥마인드에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난해 10월에 알파고가 판후이 2단이랑 겨룰 때도 네. 이 돌을 놨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네. 정말 돌셔틀이라고. 돌셔틀 전문 박사인 것 같습니다. 신알파고. 아니 저도 궁금했던 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분이 진짜 우리 인간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쫙 보고 있다가 머신이나 기계나 그쵸. 로봇이 명령을 하면은 인간이 그걸 똑 해갖고 똑 그렇죠. 놓고. 놔주는 거죠. 야 그래갖고 좀 씁쓸했는데 저도요. 어제 4국에서 이세돌 프로가 딱 이기고 난 뒤에 네. 약간 그분께서 이제 그 표정이 변화가 있던가요? 표정이 약간 약간 이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 빨리 일어나서 나갔어야 되는데 에. 일어나지 미련, 못했던 거예요. 미련이 남았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막 이렇게 그치. 하다가 카메라를 그냥 가로질러서 이게 역시 인간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 하여튼 그분 참 재미있었죠. 하고 네. 저 그러면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저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세돌 선수가 네. 아무리 좋은 경기긴 하지만 네. 그리고 상금이 보면은 100만 달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0만 달러라고 하기엔 좀 액수가 좀 작지 않냐? 왜냐면 적었죠. 지금 보면은 이세돌 선수의 어떻게 보면 그 명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와 졌다고 했을 때 리스크도 있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주변 이 지금 완전히 뭐 포털 뉴스 보면은 다 지금 이 뉴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목도도 있고 해서 에이. 100만 달러가 좀 적지 않았냐. 네. 이런 게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뭐 저도 3천만 원 이기면 10억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알파고라는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와 한판 대결했다는 것 자체가 구글 입장에서는 사실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정말 수조원 이상의 홍보 효과를 한 거 맞고요. 그리고 이세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밑지는 장사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요청하든지 네. 이게 이기든 지든 간에 이 홍보 효과는 어떻게 보면 구글이 그렇죠. 승자를 준 거죠. 뭐. 그렇죠. 네. 그 인터넷에 이제 글을 봤는데 그 이제 아무래도 그 이세돌 그 기사의 승부사 기재를 이제 건드린 어떤 네. 그런 뭐 제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찾아본 글에는 이세돌이 이 대국에 이제 사인을 할 당시에 네. 계약에 사인을 할 당시에 상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측에서 그 계약서를 내밀면서 사인을 하면 상대가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건드린 거죠 자기 자존심을. 네. 그렇죠. 도대체 누구길래? 네. 뭐 나는 누구든 이길 자신 있다. 실제로 세계 랭킹 2위로 네. 아 4위더라고요 이세 네. 이세돌 국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자극을 한 게 아닌가. 네. 아, 오히려 바둑계에서는 네. 또 이런 순수한 이런 어떤 프로 바둑 기사에 좀 네. 자존심을 건드려서 성사시킨 어떤 구글의 꼼수다. 뭐 이런 좀 아니 이게 있습니다. 뭐 하여튼 어찌됐든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세돌 선수도 아주 자신감이 있었고 우리 언론들도 굉장히 인간이 이길 것이다. 한 판 정도면 모를까 다 네. 이길 것이다 했는데 이게 알파고 워낙 잘하다 보니까 3연승을 했잖아요. 3연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약간 인간과 기계의 대결,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로 비춰지는 네. 경우가 많아요. 대결을 넘어서 그 뭐 디스토피아라고 하잖아요. 아예 네.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까지 네. 하면서 이제 뭐 막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뭐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하고요. 아 벌써부터요? 네, 언론에 뭐 그렇게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너무 비약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네. 알파고가 바둑을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뭐 사람이 기계한테 졌다고 또 막 감정을 막 팔고 이런 것보다는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저희 집에 있는 쿠첸은 저보다 밥을 잘하거든요. 네. 뭐 인간이 기계보다 잘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실제로? 네.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꽃을 볼 때, 네. 아 꽃이 참 아름답고 저게 붉으스름하고 누르고 이런 표현들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기계는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면은 바둑도 엄연히 그 선 안에서의 그런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데이터라는 게 그 비정형 데이터 아니 정형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정형 데이터로서 이제 숫자들을 이제 누가 더 많이 기억하고 누가 더 빨리 처리하냐 이건데 그쵸. 인간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연산 처리 한계가 근데 있죠. 이제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뭐 아직 인간을 따라하기는 그리고 또 뭐 특수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그런 비정형 데이터 처리 능력은 인간을 어떻게 따라오기에는 아직 멀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만 해도 SLA라고 해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거를 이제 보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이 가동 확률이 99.9995 그러니까 9가 5라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99.9995%라 하면은 365일을 서버를 가동할 때 5분의 장애가 나거나 서버가 다운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률이 57%이기 때문에 가동에 대해서 성공이 57이라는 뜻이니까 나머지 43 정도를 99 수준까지 올리지 않으면은 당장에 이제 라이브로 적용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단순히 야 AI가 해서 당장 디스토피아가 오느냐 해서 이런 비약적인 그 두려움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충분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스카이넷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그 패러디 전문적으로 하는 그 해외 언론사에서는 그 알파벳이라는 이제 이름을 사명을 스카이넷으로 바꾸기로 뭐 구글이 결정했다든지 이런 식의 기사가 저도 짧았어요. 예. 아, 나왔더라고요. 네, 나왔어요. 아, 사명을 바꾸기로 했다. 스카이넷으로. 그렇죠. 기억해 이게 스카이넷이야 하면서. 네. 아니 그 저희가 아, 뭐 어찌 됐든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인간이 만든 건데 뭐 인간을 넘어설 수는 특정 분야에서 넘어설 수는 있지만 뭐 그쵸. 전반적인 모든 분야와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 로봇과 인공지능이 넘어서는 거는 네.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랑 기계 그런 뭐 대결 구도 이런 것보다 충분히 사람과 인간 아,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면서 네. 훨씬 더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최근도 아니죠. 1997년에 이제 그 어떤 AI와 인간의 대결이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때였는데 그때가 이제 슈퍼컴퓨터 딥블루라는 네, 프로그램이 네, 네. 나타나서 인간이랑 체스 대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체스가 인간을 이겼고요. 네. 근데 다들 인간이 기계한테 그 시절에 졌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프리스타일 대회가 열렸답니다. 체스 대회. 그래서 이건 이제 기계와 사람이 팀을 이뤄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대회였는데 인간과 인간, 기계와 기계, 인간과 기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팀을 짜서 대결을 했는데 실제로 인간과 기계가 협업을 이룬 팀이 그 우승을 했대요.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한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AI와 네. 인간이 대결로만 몰고 갈 게 아니라 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충분히 사람이 기계를 활용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고민을 저희도 할 때라고 봅니다. 예. 네. 실제 봤을 때 AI가 이제 뭐 여기저기 사용이 되겠지만 인간이 줄 수 있는 또 가치적인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림을 그렸을 때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모나리자나 뭐 이런 걸 100% 모사를 해서 그릴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전문 작가가 그린 단순한 그림 속에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름답다 또는 이 사람의 과거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 해서 꼭 그 사람만의 그 경험에 의한 가치를 같이 전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인간이 또 그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또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 저희가 일단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과연 인공지능이 네.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느냐 전화 들어왔습니다. 듣고 싶었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진짜 준비 많이 하셨다. 네, 감독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조선비즈의 박성우 기자라고 합니다. 그 어저께 뭐 저희는 잘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알파고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실수가 맞나요? 예, 어제 이제 실수를 했는데 예, 예.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1국부터 3국까지는 예. 뭐 알파고가 이겼으니까 이제 별로 부각은 안 됐지만은 예. 가끔씩 얘가 이세돌 어쨌든 불산대로 3연승을 했으니까 굉장한 실력이잖아요. 예, 예. 그 정도 실력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엉뚱한 수를 예. 두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모든 그 신경망의 기초로 한 인공지능은 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네. 그 정책망에,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다음 수를 결정하는 정책망에 이제 확실히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학습 과정에서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얘가 대체로 잘 반응을 하기를 기대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낯선 상황에 몰리면 엉뚱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냐 미래 가면 이제 현실로 네.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기술적 발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좀 생각은 어떠신지 싶어서. 그게 이제 뭐 영화적 상상력인데 네. 좀 그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저 시나리오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요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딥러닝 이런 거에서 기술이 순조롭게 발전하면 약한 인공지능까지는 뭐 거의 다 될 거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전망하는데 강한 인공지능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인공지능 기술이 그만큼 위험하냐? 그 우리 지금 동시대의 다른 기술이랑 비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이나 아니면은 뭐 유전자 변형식품이나 예.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 인공지능이 더 위험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든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설득력 있는 반론 하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컴퓨터는 최소한 인간을 지배하도록 프로그램 되지는 않았다. 근데 반면에 우리 지금 생활 주변은 그 세상을 막 접수하도록 프로그램 된 게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거. 네. 그러니까 AI 그러면 원래는 저기 그 지금 알파고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AI 검색하면 조류독감이 검색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조류독감 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또 메르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은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가 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다 접수해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엄청나게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설득력 있는 반론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교수님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네. 그 내일 이제 5국이 있는데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5국은 뭐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저는 이세돌 구단이 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쉬운 거는 전에 이제 작년 10월에 판후이가 대결할 때는 네. 공식 대국 5판 외에 기공식대 다스판을 같이 뒀어요. 그래서 판호이가 그 알파고를 이해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설보다는 뭐 난생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를 상대하는 거잖아요. 예, 예. 얘의 특성을 아느라고 그냥 지난 세 판을 좀 허무하게 뒀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비공식 빼고 다섯 판할 기회가 있었으면은 시리즈 결과도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교수님이 네. 저 뭐냐 IBM 슈퍼컴퓨터 왓슨을 개발할 때 참여했던 교수님이세요. 아, 그래서 어쩐지 취지가 맞네요. 네, 네, 네, 어쩐지요. 근데 돌발 인터뷰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바둑도 좀 잘 두시고. 네. 그리고 또 이 또 어제 아까 들어봤지만은 바둑 팁 그 중계도 하셨다고. 네, 하셨고. 그래서 예, 뭐 근데 지금 대단하시네요. 예. 네. 지금 뭐 사전 섭외도. 일단 교수님 생각은 내일은 이세돌 프로가 이긴다. 아. 저도 이긴다 한 표. 저도 이게 업데이트가 언제 됩니까? 아, 오늘 되죠. 아, 아 정말요? 바로. 네. 아, 그럼 뭐 내일 저희는 저희는 무대본에 날 것이네요. 날 것.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섭외도 안 하고 저런 분을 섭외를 하셔서 제가 저는 멘트를 따시고 저희 방송은 진짜 사실 저희 방송은 병맛이에요. 사실 좀 깜짝 놀랐던 게요. 오늘 이 자리에 저 문 실장님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 앉아서 지금 떠들 같이 떠들고 저희 막 있잖아요. 패친 맺고요. 그 사이에 네. 뭐 막 서로 네, 막 쿠폰 주고 받고 뭐 이모티콘 날리고.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네. 지금 강렬한 인상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부터 인간관계까지. 예. 자, 저 뭐냐 청취자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청취자가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어, 벌써요? 네. 아. 저 이거 사전 또 은근히 하셨습니다. 사전에 네. 물어본 건데, 자 청취자 분께서 하신 얘기가 네. 갤럭시 S7이 출시됐는데 어떻게 해야 싸게 살까요? 저 용산구에 네, 네, 네. 김양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참고로 SK텔레콤 그 1호 가입자? 네. 네. 그러니까 주서 있던 사람이 아, 그, 이건희 씨. 아, 진짜요? 와. 그래서 그 한간의 댓글에는 취준생이더라고요 이분이. 네. 그래서 뭔가 그 삼성전자에다가 이력서 늘려고 할 때 스펙 한 줄 넣기 위한 뭐 그런 또 1번. 작업이 아니었느냐. 네. 네. 이거 약간 위험 발언인데 저희가 이거는 재미있게 그냥 얘기하는 그렇죠. 저희가 뉴스 보자고 네. 하는 네. 뉴스에서 아니, 나온 소리 기사로 나온 걸 또 인용한 네. 거니까요. 네. 그리고 네. 댓글에 나온 걸 또 본 거니까 네. 하여튼 그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동명이인인데 저희가 보면은 그 소비자가 이제 갤럭시 S7 어떻게 해야 싸게 살까요? 갤럭시 S7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저께 만져봤습니다. 아, 이제 아는 기자분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꺼내시면서 무실장 오늘 나이트 한번 갈까? 아니, 뭔가 막 금빛이 번쩍이는 아니, 그 뚜껑을 보여주면서 뭐 이게 포르쉐나 뭐 람보르기니 벤츠 키 자동차 키가 아니라 네. 갤럭시 S7 갔다가 예, 남자 기자분이었습니다. 예. 갤럭시 S7을 테이블에 올려놓는다고 이 네. 여성분께서 뭐 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생각하나요? 이제 뭐 아니, 설명을 하겠죠. 네. 아직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그렇죠. 아주 신상 폰이다. 그렇죠. 이러면서. 아마 구현 설명하면 정말요? 근데 저는 얘기하지 않으면 애쉬6인 줄 알았어요. 사실. 아니 네. 워낙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랬으면은 제가 아마 네. 저는 단말기 많이 써보잖아요. 네. 이제 통신을 출입하는 기자니까 이제 단말기를 네. 미리미리 많이 써보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전 진짜 너무나 인기가 많게요. 말씀하셔야 돼요. 이미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굉장히 그 소고기 구워 먹다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썼는데 네. 갤럭시 S7과 관련해서 공시지원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해서 2014년 10월에 네. 그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데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최대 네. 지금 33만 원인데 네네. 원래 새 제품에는 네. 보조금이 별로 없어요. 네. 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 난 게 그 LG U+가 가장 많아요. 3사를 다 비교했는데 LG 네. U+가 모든 그러니까 갤럭시 S7에도 갤럭시 S7 32기가, 갤럭시 S7 64기가 갤럭시 S7 엣지 32기가, 갤럭시 S7 엣지 64기가 네 종이 있거든요. 그 네 종의 모든 제품의 모든 요금대에서 LG U+가 가장 지원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KT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또 봤는데 고가 요금제에서는 SK텔레콤이 유리하고 2등 싸움에서 그러니까 1등은 LG유 플러스고 2등 싸움에서는 SK텔레콤이 고가 요금제 아. 그리고 KT가 저가 요금제에서 좀 강세가 있다. 좀 강세가 있는데 근데 사실 뭐 한 4천원, 5천원 이 차이여서 그렇죠. 네. 예, 그 정도로 통신사를 옮길 정도의 그 뭐 갭이라고 하긴 좀, 네. 예, 좀 네. 아리송하죠. 저 아득하네요. 예. 저 제가 참고로 우리 여기 또 IT계 웨이터님 문실장님께서 한때 네. 또 이 통신업 제 또 종사자 그것 때문에 그렇죠, 저를 섭외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통신 쪽을 뭐 좀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가장 약한 부분이 단말기와 요금제였다. 아. 그러면 넌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일 안 했습니다. 네, 월급 갉아먹었죠. 우리 실장님이 저 그 아주 우리한테 국민 기업으로 잘 알려진 저 아, 너무 그 공개가 많이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 회사. 네. K. 아 너무 공개됐다. 예. 네, 참고로 그 KT가 아 예. 예, 그 한 130주년 이제 작년에 행사를 네. 할 때 네.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왜 KT가 130주년 통신 130주년을 챙기느냐? 네. 예, 그만큼 뭐 국민 기업에 대한 네. 좀 자신감, 네. 자존감이 셌던 회사였죠. 예. 또 뭐 KT가 워낙 뭐 한국통신 예전 시절부터 워낙 네. 잘하던 회사라서 에이. 제 장인어른 아직도 공기업 다녔다는 사회로 기억을 네.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공기업이 아닌데도 아, 예. 또 그런 기억, 좋은 지금은 기억을. 네. 이게 저 KT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칭찬인가요? 디스인가요? 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 이제 공개적으로 문 실장님이 네. KT 종사자였다는 게 밝혀졌네요. 뭐 2만 8천 명의 그 아군이 있으니까요. 저한테는 아직 뭐 파악하기 힘들 거라고 그래서 갤럭시 S7이 이번에 네. 사실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S6와 별 차이가 없다. 외부적으로. 그런 네. 의견도 있는데 또 네. 이 내부적으로는 너무 좋아졌다. 스펙이 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탔겠다. 그래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많이 비슷한데요. 네. 일단 카메라가 엄청 좋아졌어요. 네. 카메라가 화소는 뭐 비슷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화소는 더 오히려 더 1200만 화소는 네. 1600만에서 1200만으로 더 낮아졌어요. 하지만 네네. 그 렌즈가 일단 네. 렌즈의 조리개가 네. 조리개 값이 1.7이고 그리고 그 센서 있죠. 이미지 센서가 네. 뭐냐 듀얼 픽셀 기술을 적용한 센서예요. 이 스마트폰 최초 적용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예. 최초 적용해서 밤에 더 선명하고 아, 밤에 선명해요? 그러니까 빛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밤에도 선명하고 밝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요. 이 아이폰에 이제 그 카메라 하면 아이폰이었는데 그 아성을 이제 한번 정면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기대되네요. 이번에 그 갤럭시 7 광고 보셨어요? 못 봤어요. 프랑스 니체에서 찍은 광고인데 네. 아이폰 광고랑 똑같아요 느낌이. 하지만 가격은 저렴하게. 그래서 갤럭시 7이 뭐 네. 보통 밝은 곳에서는 예전보다 2배, 어두운 네. 곳은 예전보다 4배 빠르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뭐 화소가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화소가 좋아졌다는 게보다 사진의 그 느낌과 퀄리티가 좋아졌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제가 셀카 찍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직접 비교해 보고 싶네요. 출고가가 굉장히 또 경쟁력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대 그 S 시리즈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언제 조사하셨어요? 네. 이거 우리 급 갑자기 얘기를 쓰면서 이거 뭐예요? 신문 한 줄 납니다. 정말. 그리고 또 방수 기능도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방수. 예. 아예 광고를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물에다가 막 넣다 뺐다 하면서. 방수 방진 기능도 원래 방수 방진 기능의 최고는 그 소니의 네. 엑스페리아였는데 엑스페리아가 약간 그거에 특화됐었는데 네. 이번에 갤럭시가 그거를 조금 더 가져오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카메라 성능은 아이폰의 느낌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 방수 방진은 엑스페리아. 그래서 뭔가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아이템이 이제 추가로 장착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갤럭시 S7 얘기를 좀 다시 하자면 네. 공시지원금이 하여튼 최대 한 26만 원 정도? 이 정도 해요. 26만 원? 네. 근데 네. 저희가 이 소비자들 학습효과라고 네. 갤럭시 S6 때 네. 출시 불과 일주일 만에 네. 공시지원금이 한번 점프하면서 33만 원이 됐어요. 최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들 생각이 지금 사면 뭐하냐. 그렇죠. 예. 조금만 있으면 네. 지원금 더 오를 텐데. 아, 학습 효과가 있네요. 맞습니다. 실제 저 뭐냐 현장에서는 네. 그 갤럭시 S7이 네. 판매가 좀 덜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S6가 이제 네. 좀 수혜를 보고 있죠. 저도 이제 네. 노트4를 살 당시에 네. 노트5가 출시가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업계 몸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네. 당당히 걸어가서 노트4 주세요 했죠. 예. 확실히 이거네요. 이게 그 한 달 뒤에 더 올라간다는 걸 인지 인지에서 머신러닝 대신에 인간의 휴먼러닝이 또 이제 맞습니다. 이게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여전히 뭐 아이폰 뭐 새로 출시된다 그러면 막 줄 서서 밤새서 막 이틀씩 그렇죠. 했다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저같이 느림의 미학으로 네. 네. 그렇죠. 실속을 차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신형 핸드폰보다 약간 신형 전 구형 제품이 더 가격도 네. 가성비가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청취자의 질문처럼 갤럭시 S7 어떻게 해야 싸게 살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선택하지 말고 요금 네. 할인을 선택해라. 20% 요금 할인. 아, 다른가요? 네. 네. 요금 할인 20%는 네네. 요금의 20%를 할인해 준 건데 보통 공시지원금보다 두 배가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참고로 통신사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네. 통신사의 그 아루프를 갉아먹는 존재가 바로 요금이다. 요금 할인. 결국은 통신사가 불편해한다는 건 그만큼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아, 그렇지. 요금 할인이구나. 요새 통신사가 네네. 요금 할인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다. 아 진짜. 정말요? 네. 요금 할인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기사도 또 한번 썼지만 네. 공시지원금이 네. 그 공시지원금이 상향된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공시지원금이 상향되면 요금 네. 할인이라는 거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네. 할인이에요. 그래서 요금 할인 30%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아 끝내주네요. 그러면은 네.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통신사들이 광장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건데. 좋죠. 근데 의외로 네.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게 이제 통신사들이 네. 이건 알려질수록 본인들에게 손해인 거기 때문에 좀 많이 감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게 많이 알려졌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퇴직금 받고 끝났거든요. 예. 공시지원금보다 요금 할인이 더 좋다. 네, 요금 그러니까 만약 제가 계산해봤어요. 네. 공시지원금이 26만 원이면 요금 네. 할인은 거의 51만 원이에요. 저희가 또. 전문가의 저 실제 또 섭외되나요? 네, 지금 통신사를 운영 중인 아, 통신사 운영 중인 아, 통신사를 대리점 운영 대리점 운영 중인 아, 이게 또 사장님 네 갑작스런 전화 연결 안녕하세요. 아 예 저 조선비즈 박서우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그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아 네네네. 네, 네. 예, 예. 갤럭시 S7 요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7이요? 예. 뭐 중심 상권이나 이런 곳은 워낙 고민이 많다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찾는 분들이. 근데 이런 뭐냐 동네 네. 주거 상권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반응이 없네요. 아 반응이 안 좋나요? 네. 네. 뭐 S6랑 어떤 게 뭐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 네, 광고를 하고 있어도 고객들이 물어보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뭐냐, 네. 그 저 물어볼게. 공시지원금하고 네. 요금 할인이 있는데, 네. 그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선택약정 할인이라고 네. 요금 할인이 낫죠. 요금 할인이 훨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네. 공시지원금이 지금 최대 한 26만 원 받아도 요금 할인은 52만 원 좀 두 배 차이 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 대리점 요새 판매점이나 이런 데서 그 요금 할인을 좀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때요? 그렇죠. 그 상황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약정이란 그 약정은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할인이 정도의 네. 그 판매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예, 예. 그쪽을 많이 설명하고 예. 그 선택약정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예. 뭐 많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거의 설명을 좀 깊이 하죠. 그러면 소비자가 네. 이른바 이렇게 눈팅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고 가야 되네요. 그렇죠. 요금 할인 거의 알고 가야 요금 할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네네. 아니 근데 통신사에서 그런 좀 얘기들이 있나요? 좀 이렇게 요금 할인 대신에 저 공시지원금 쪽으로 유도해라 이런 좀 지시가 내려올 때도 있나요? 거의 저희 이제 약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네, 많이 더 그 기본 약정에 대한 게 더 많이 어필을 하죠. 푸시가 좀 있긴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 뭐냐 뭐 요새 단독법 이후에 좀 장사가 좀 어떠세요? 아, 단독법 이후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들죠. 힘드세요? 거의 힘들, 예. 가격 자체가 보조금도 좀 많이 축소됐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좀 이제 아시긴 아는데, 단독법에 대해서 네. 조금이라도 알긴 아는데, 보조금을 좀 막 안 해주니까, 이거는, 이제 뭐, 판매나 이쪽에서 더 어려움을 먹는 거 아니냐. 소비자한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고객들이 더 안 믿죠. 아니, 네. 그,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네. 뭐, 보조금을 더 주거나 불법 보조금 쓰거나 이런 거 전혀 없죠? 아, 그런 건 이제 하면은 그 매장 자체가 이제는 영업금지 먹고 벌금을 못 얻기 때문에 네. 옛날엔 통으로 이제 뭐 SK한테 이렇게 했으면 네. 이제는 개인 그 매장마다 그 벌금을 버려가지고 네. 네. 힘들죠. 아. 그거 잘못했다가 네. 그냥 막는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네. 한참 그 뭐 사장님이 저한테 서련 포스터도 예전에 한번 주셨는데 네. 요새도 서련 마케팅 계속 하시나요? 네. 마케팅 서련 마케팅가 인기가 많아서 네. 아직도 인기가 많아요? 10대 나이 아, 네. 아직도 네. 아. 남자분들은 뭐 나이 불문하고 많이 얻어가세요. 요새도 포스터 네. 저 뭐냐 지금은 잠깐에 포스터는 이제 없어졌고요. 네. 뭐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광고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사장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알려드리고 네네. 저희가 여기 아, 청취자분들 또 손님 오면 손님으로 오면은 저 그쪽으로 네네. 보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저 아, 또 여기 생생한 또 여기 사장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기업 홍보실보다 훨씬 더 유익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정제된 정보가 아니라. 네, 정제된 게 네. 아니라 날 것. 사장님의 말을 좀 정리해보자면 네. 공시지원금보다 요금 할인 좋다. 요금 할인 좋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네. 알게 모르게 푸시를 해서 공시지원금 쪽으로 유인을 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요금 할인해서 네. 알고 가야 된다. 알고 가야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갤럭시 S7이 생각보다는 아직 좀 덜 팔린다. 대본 없이 아주 재밌게 잘한 것 같은데 우리끼리만 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떠셨어요?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그 스타크님의 손에 네. 우리 토니 스타크님 네. 네. 편집의 그렇죠. 묘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네. 저희는 그냥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아 죄송한데 네. 저희는 편집이 제 편집은 네. 저희끼리 얘기한 것만 편집하고 나머지는 네. 그대로 나가. 편집에 묘가 없어요. 아까 편집 좀 잡으시는 거 봤거든요. 아니었고 하여튼 오늘 재밌었고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 또 무슨 얘기를 좀 이렇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요 알파고가 실제 있다 하던데요? 캐나다에 네. 알파고등학교가 있다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여기 아니, 그 와중에 잠깐 저 물시장이 역시 네. 이게 직업이 여섯 개시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또 계속 멀티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캐나다에 알파고가 있다고요? 실제로 실제 존재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저 청취자 여러분들 자 알파고가 실제로 있답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저 캐나다에 알파고라는 학교가 존재하네요. 여기에서 무수히 그 이세돌과 대결할 1,200명의 전사들을 키워내고 있는. 여기가 천. 아 여기서 그러면 지금 두고 있구나. 나중에 5국이 끝났을 때 네. 뒷문이 열리면서 1,200명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행복해요 하면서 뭐 이렇게 등장하지 않을까. 아, 웃겨.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하면서. 네. 네. 재미없습니다. 그만하시죠. 예? 예, 아무튼 그 팟캐스트 2회 잘 네. 녹음 마쳤고요. 저 뭐냐, 저 우리 비비안니, 네, 그리고 문 시장님 감사드리고, 네, 어떻게 좀 비비안니 뭐 한 말씀 하실래요? 사실 이게요 날 것으로 해서 이게 뭐 저희가 대본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아 이게 30~40분 이상 토크가 될까 되게 걱정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되네요. 네. 일단 저는 네. 저는 머릿속에 재밌었습니다. 그림이 있었어요. 저희 세 명이 뭉치면 네. 한 시간은 기본 떠든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예, 술 한 잔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낮술. 낮술. 저도 좀 지금 네. 너무 서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저부터도 그러니까. 몸이 좀 움츠려들어서 긴장 탔네요. 안도 얘기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또 질문 네. 드리는데 문 시장님 저희 네.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뭐 하나 쿠폰 하나 쏘실 생각 없어요? 아 제가 그러면은 네. 아 근데 이 쿠폰을 쏘는 순간 제 정체가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좀 그러니까. 기프티콘 쏘는 네. 방법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저희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그렇다고 가난한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아주 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뭐냐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주시면 저희 그 경품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하여튼 뭐 어떻게든 준비해 보겠습니다. 소감 하나 더 말씀해 주셔도 네. 되나요? 말씀하세요. 제가 요거 방송을 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뉴스 읽어주는 여자 네. 큐레이션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애독 부탁드립니다. 예. 네. 비비안님께서 지금 저희 방송에서 남의 방송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남의 방송 공부하고 있는. 아직 방송은 아니니까. 아니 아직 팟캐스트 안 했어요. 아, 방송 계획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 저 뉴이걸, 그러니까 뉴이걸, 뉴이걸. 비비안님께서 저 네. 팟캐스트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는 게스트고 자기가 하겠다. 뭐 이런데 네. 또 관심 많으시고 그 페이스북에서 네. 매일 그 뉴스를 또 몇 편씩 5개에서 6개 정도 네, 큐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네, 큐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부지런한 분이세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규어 타고 다니는 남자입니다. 그런 건 비밀이에요. 뭐 정보가 이렇게 너무 첫 태부터 그러니까 많이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사생활이 너무 차량까지. 아니 원래 이런 병맛이 사생활 공개가 병맛이야. 제규어 타는 편집의 힘을 믿고요. 아니 제규어 힘을 믿습니다. 제규어 타는 게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 도로에 몇 개 안 돌아다니더라고. 아까 봤는데 잘 안 보이는 차더라고요. 제가 터프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네. 하여튼 방송 감사드리고요. 네. 저 뭐냐 우리 항상 끝날 때는 우리가 언제 이게 방송 이 팟캐스트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봐요를 한번 우리가 라디오스타처럼 외치는 거. 뒤에 뭐 제발이라도 하나 붙여. 제발. 자 모두 다음 주에 봐요. 제발. 제발.